이 시간에는 노래 미역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. 시작하였네 수령의 불이 마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그때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가. 그때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가? 그때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가? 내 젊은 시절 추억도 많은 사진첩을 펼칠 때면 전화의 그날 옛 손우들이 나를 보고 물어보네. 그때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가? 그때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가? 낙동강을 넘으며 돈티를 뿌리던 그때 그나 날처럼 잊을 수 백낡은 사진 한 장 두 장 번질 때면 빈터 위에서 첫삽을 뜨던 손우들이 나를 보네. 그때 이를 우리가 잊으랴. 그때 이를 우리가 따르는 마음 청춘으로 남아있네. 그때처럼 영원히 우리 살리라. 그때처럼 영원히 우리 살리라. 굳게 다진 그 맹세 심장으로 지키던 그때 군하날처 그때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. 그때처럼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영원히 한 길을 가리라. 서로 뜻을 같이 하고 혁명의 온 길을 왔소라. 영광 넘친 길을 걸어도 순엄한 길 걷는다 해도 강중함 따라서 영원히 한 길을 가리라. 혁명의 빛바람을 헤쳐 가야 할 길 명할리야. 성스러운 깃발 아래 다시 그 맹세 더욱더 불타네. 이상으로 너의 묘곡을 보내드렸습니다.